깜빡일 때면 언제나 도시는 우리들의 것. 저마다 목 놓아 소리치지만 허전한 가슴을 씻어낼 수 없어. 아쉬워 하면서 세상은 우리들의 것. 저마다 옳다고